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 품을 못 잊어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촐룡아 존에다오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아 하얀 눈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뜨거운 전선길. 오늘도 인민의 행복을 지켜 공순한 고지의 어르신이었네. 가슴 뜨겁게 따라 서거는 장군님 전선길이요. 뜨거운 전선길 사시전 찾는 길을 담아주시며 병사들 찾아가신 전선길 전선길 오늘도 그 길에 계시는 모습 눈시울 적시며 우르르니 가슴 뜨겁게 따라서 오는 장군님 전선길이요 뜨거운 전선길 끝없이 이으시는 전선길 전선길 희망찬 조국의 날과 달들이 그 자국 따라서 밝아오네 가슴 뜨겁게 따라서 오는 장군님 전선길이요 뜨거운 전선길 아 전선길이요 아 전선길이요 가슴 뜨겁게 따라서 오는 장군님 전선길이요 뜨거운 전선길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